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1대4로 패하면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승은 거두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첫 골을 터뜨리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남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에서는 미국의 샨 화이트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높은 난이도의 연기를 선보이면서 8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풍이 이번 올림픽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평창과 강릉에 불고 있는 강풍으로 스키 경기는 벌써 세 번째 연기됐습니다. 남가주 출신의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클로이 킴이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남가주 한인사회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중범 폭행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에게는 10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의 야간 데스크 운영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민원 접수 인력을 만날 수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던 60대 한인 남성이 도주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이 다카 관련 소송 종료 전까지 이 다카를 기존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민주당 측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협상은 재앙이었다면서 공정하게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역시 다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핵심 인물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간간이 이슬비도 지나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에서 서울까지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승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으로 모닝뉴스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경기 결과입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비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일본에 1대4로 패했습니다. 단일팀은 2피리어드에서 올림픽 첫 골을 기록하면서 일본을 1대2로 추격을 했지만 3피리어드에서 추가 실점을 하며 패했습니다. 3전 전패로 조별리그를 마친 단일팀은 이제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스노우보드 황제인 미국의 션 화이트가 남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97.75점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난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며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에서는 네덜란드의 요린 테르모루스가 1분 13초 56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한국의 박승희, 김현영 선수는 각각 16위와 1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남자 4인조 컬링 대표팀은 예선 1, 2차전에서 스웨덴과 미국에 패하면서 2패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에 LA 시간으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경기들입니다. 윤성빈 선수가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 출전해서 썰매 사상 첫 번째 금메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0m에 출전하는 이승훈 선수는 월드컵 랭킹 6위인 독일의 모리츠 가이슬라이터 선수와 함께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 관련 소식은 스포츠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일본전은 그 어떤 경기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코리아팀의 예선전 마지막 경기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 대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그만큼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태극기 물결이 이어집니다. 한 손에 태극기, 다른 손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코리아팀 응원을 위한 관람객 행렬입니다. 가족 단위나 친구가 많았지만 학생과 직장 동료 등 단체 관람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도 되고요. 네. 네, 승패 상관없이 열심히 해서 꼭 하나 된 그 조국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공동 응원단은 한반도기를 나눠주며 코리아 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관람객 모두의 바람은 평화와 화합입니다.

CNN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어린 시절부터 스노우보드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인 클로이 김양이 혜성같이 등장해 스노우보드계를 평정한 사실과 김양의 가족사 등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CNN은 클로이 김양의 아버지가 단돈 800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 딸을 스노우보드의 천재소녀로 길러낸 점을 부각하며 아메리칸 드림의 본보기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네, 모닝뉴스 2부 평창올림픽 관련 소식은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 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업고 홈쇼핑 월드. 융자 정말 잘합니다. 집 융자가 제일 쉽다는 융자나라. 신선하고 맛있는 샐러드 바가 무료인 드림 코리안 바베큐 몽. 소비자 만족 1위 믿을만한 1등 관광은 아주투어뿐입니다. 아주관광. 그 친구의 아름다움의 비밀이 있는 곳 올림픽과 벌몬 더 시크릿 레이저 클리닉. 신만이가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파는 유일한 곳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소중한 얼굴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공식 티칭 의사가 시술하는 한검 시술 전문 미라클 클리닉.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사업체 경영에서부터 은퇴까지 지켜드리는 대양종합보험 제공으로 2월 14일 수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부분적으로 이슬비도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같지만 햇살이 가려져 보다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시작되고 낮 기온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고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은 70도 중반대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8도가량이나 내려앉아서 확연한 기온차가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낮 최고 기온도 60도를 약간 웃도는 데 그쳐서 당분간은 남가주에 서늘한 겨울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8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6도, 47도, 해안 지역은 64도, 49도 예상됩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뉴욕은 점차 흐려지겠고 53도, 46도, 워싱턴 DC도 점차 흐려집니다. 58도, 50도, 시카고도 역시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41도, 37도 되겠습니다. 달라스도 흐립니다. 71도, 62도, 시애틀에는 이슬비 뿌리겠고 45도, 36도, 포틀랜드에도 비가 내립니다. 50도, 37도, 앵커리지에는 짙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31도, 18도, 샌프란시스코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57도, 45도, 라스베가스도 부분적으로 구름 낍니다. 62도, 47도, 호놀룰루는 오늘 다소 강한 비가 내립니다. 77도, 69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설 연휴 첫날을 맞게 되는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사업체 경영에서부터 은퇴까지 지켜드리는 대양종합보험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24시간 365일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더마니가 직접 운영하는 블란스 안경홀의 새해 경품 대박 잔치 행사.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업투 50% 세일. 시력 검사와 안경팩 렌즈가 59불부터. 전자파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블루텍 렌즈. 각종 콘택트 렌즈 스페셜 가격 및 리베이트. 센트럴 헬스 케어 포스트 시니어 HMO 지점.

710번 사우선상입니다. 맨디니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놀선상 고어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슬로우레인에 다소 큼직한 플라이우드 하판이 떨어져 있습니다. 405 사우선상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도 역시 플라이우드 떨어져 있습니다. 405 놀선상입니다. 라세네가 블루바다 만나는 지점 이중추돌 사고 있고 110번 놀선상에서 에비뉴 26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10번 사우선상 스타딤웨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선상 오렌지 그로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패스트레인에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선상에서 605번과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3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선상 올림픽 블루바드로 내리는 램프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405 놀선상 셔먼웨이와 만나는 지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원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각 지사 연결해서 지역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연결합니다. 지역 소식은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리처드 에스터 지구 물리학 교수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비정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30년 내 언제든지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징조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학계 언론인 더 컨버세이션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샌안드레스 단층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각압력이 쌓일 대로 쌓여 이른바 빅1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샌안드레스 단층은 북아주 지역 해안을 따라 샌프란시스코와 중가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지나는 캘리포니아 최대의 지진대입니다. 북아주 지역에는 1906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3천여 명이 사망하고 샌프란시스코 시의 80%가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기록이 있으며 1989년도에 일어난 규모 6.9의 로마 프리에타 지진으로 인해 63명이 사망하고 3,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도 향후 30년 내 북아주 지역에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2%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진이 발생할 시 피해 규모는 1989년도 로마 프리에타 지진보다 월등히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베이지역 정부연합도 만약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로마 프리에타 지진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는 로마 프리에타 지진의 10배부터 20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진이 발생한다면 약 7만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20만 가구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정 피해 액수는 약 3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같이 큰 이유는 북아주 지역 대부분의 건물이 지진 대비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1989년도 로마 프리에타 지진 이후 많은 건물들이 지진 보강 검사를 마쳤지만 아직도 북아주 지역에는 벽돌로 지은 건물 등 수만 채의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아주 주민들에게 지진 보험에 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 이민규입니다. 계속해서 타운과 로컬 소식 이어집니다. 지난주 토요일 한인타운 올림픽과 버먼트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한인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했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41살의 리차드 콜로머를 중범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 남성은 토요일 낮 한남체인 인근에서 올해 85살의 한인 송미름 할머니를 폭행하고 달아났으며 송할머니는 폭행 직후 도로에 쓰러져서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월요일 인근 지역 CCTV를 통해서 용의자 얼굴을 공개했고 어제 낮 1시쯤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에게는 현재 10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올림픽경찰서가 심야 시간대에 프론데스크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LA경찰국 공보실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부터 올림픽경찰서의 프론데스크 운영시간이 8시간이나 단축됨에 따라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프론트 근무자가 없는 것입니다. LA경찰국은 지난해 11월 접수 업무 시간 단축을 위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의 하나로 데본셔 등 4개 경찰서의 야간 프론데스크 운영을 중단했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림픽 경찰서가 포함된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한인 남성이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토렌스 경찰국에 따르면 월요일 새벽 3시 45분쯤 에메랄드 스트리트 서쪽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차량 견인을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트럭 운전자 그리고 다른 두 명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는 차에서 뛰어 도주를 했고 경찰의 수사 끝에 약 3시간 뒤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올해 61살의 한인 송인명 씨로 경찰은 송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체포된 송 씨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오늘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소셜 서비스 당국이 어제 LA나 샌디에고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거나 또 일정 집코드 안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은 한 달 동안 재난, 즉 디제스터 캘프레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의 월 수입이 2,755달러의 경우에 64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신청이 지난 월요일에 시작돼 금요일에 종료되고 LA 카운티에서는 어제부터 시작해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자들은 LA와 샌디에고 전역에 있는 로컬 소셜 서비스 사무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LA 카운티에서 수혜 자격이 될 수 있는 집 코드는 91342, 91040, 91042, 91355, 91381, 91384, 90077입니다. 산불로 인해 주택이나 사무실에 피해를 입은 경우와 수입이 없어진 경우, 또 산불로 발생한 비용 배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 이미 캘프레쉬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도 가구의 규모에 따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 2부 타운과 로컬 소식은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이,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강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미국 판사 변호사협회에서 최고의 랭킹을 인정받은 상법 상해 대형사고 전문 변호사 베어드 브라운, 수천 수백만 불 승소 케이스를 자랑하는 스탠퍼드 법학 박사 베어드 브라운 로펌에서 최고의 보상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This is Baird Brown. Call us. Protect your rights. 213-487-8880 487-8880 한인 담당 미셸 박을 찾아주세요. 여보 세일이야 세일. 템퍼패딩이 초특가 세일한대. 뭐 템퍼패딩 매트리스를 세일한다고? 거기가 어디야 어디? 매트리스 전문점 슬리비지가 매장 이전으로 템퍼패딩, 시몬스 등 매장 전품목을 세일한대. 한인타운 최초 매트리스 전문점 슬리비지 매장 이전, 템퍼패딩, 시몬스 등 전품목 대세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림픽길 김방앗간역 블루하우스 건물 213-738-5000 738-5000번 슬립 이지. 빌딩 외벽에 페인트가 뜨고 갈라집니까? 건물에 틈이 생기고 물이 스며들어 썩는다고요? 냉난방은 안 되는데 전기세만 많이 나온다면 당장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페인트 비용은 걱정 마시고 그린텍에서 관리를 받으세요. 건물을 보호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특수 칼라 코팅. 100% 무이자 파이낸싱, 평생 워런티. 한번 코팅으로 평생 관리를 받으십시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업 그린텍. 323-992-9777 323-992-9777. 무엇이 해피미어를 미소짓게 할까요? 인공색소나 방부제가 없는 맛있는 네피스 치킨 맥너겟, 어린이 사이즈 프라이즈, 사과 슬라이스, 아니면 저지방 우유? 그럴지도요. 그런데 저희 생각엔 해피밀의 미소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즐기는 걸 볼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맥도날드 해피밀로 모두가 함께 즐기세요. 새로 나온 1, 2, 3 달러 메뉴에서 단 3불입니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혜택이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할 수 없음. 라인 성형외과 최신형 로봇 헤어이식 9X 도입. 미국 내 최저가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비싸서 망설이던 분들에게 다시 없는 찬스. 기존의 로봇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당 1500개의 모낭 채취 가능. 진보된 로봇가 채취뿐만 아니라 힘든 것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저렴한 비용, 높은 생착률, 자연스러움, 편안한 시술. 망설이던 헤어이식 지금이 찬스입니다. 로봇 헤어이식 클리닉 213-383-3322 213-383-3322 라인 성형외과. 주변에 오토바디샵은 많은데 마음 편히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라면 이제 볼든 오토바디샵입니다. 자동차 윌 얼라이먼트, 오일 체인지, 종합정비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심하게 사고 난 차도 완전 새 차로 보고 나는 곳 골든 오토 바디샵. 올스테이트 팜 프로그레시브 지정 바디샵 골든 오토 바디샵. 바디 페인트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최신 장비로 안전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9202 가든그로브 714-537-8844 714-537-8844 골든 오토 바디샵. 운전기록 좋은 나. 여보, 나는 운전기록이 나쁜데. 근데 왜 우리 가족 자동차 보험료는 왜 이리 저렴하지? 왜냐면 유니스 보험이 만들었잖아.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자동차와 콘도 집 보험을 최대 35% 이상 절약. 든든한 미국 메이저 보험회사로 바꿔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할인으로 고객의 생명보험까지 알찬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저렴한 자동차 보험. 크랜쇼와 부가 유니스 보험. 차량 구입하실 때 자동차 보험료 꼭 다시 알아보세요. 323-932-7000번 323-932-7000번.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CC 다이아몬드. 발렌타인데이 맞이 전 품목 50% 빅 세일. 안녕하세요. CC 다이아몬드 크리스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 가격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CC 다이아몬드 213-387 8,700. 기간은 딱 열흘간 2월 14일까지. 롤랜드가 봄맞이 침구류 선물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온더고 거울털 이불, 부드럽고 시원하며 가벼운 천연 소재 텐실 사티나 이불, 실버 이온으로 세균 곰팡이와 수맥을 차단하는 은으로 직조된 실버 패드 등 명품 선물과 봄도 함께 가져가세요.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롤랜드 LA 323-731-1111 플러튼 714-739-8888. 유지수의 굿모닝 스포츠. 네, 굿모닝 스포츠 유지승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입니다. 굿모닝 스포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계올림픽 경기 결과 소식 알아볼까요?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일본과의 경기에서 1-4 패했지만 역사적인 올림픽 첫 골이 기록이 됐습니다. 엄청난 응원, 남북 응원단의 응원은 경기장을 들썩거리기도 만들었습니다. 남북 단일팀 아직 순위 결정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또 일본과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어제 열린 스노우보드 남자 하프파이브 경기 2라운드까지 일본의 히라노 아유무 선수가 95.25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차 기회를 남겨놓고 있는 미국의 자존심 션 화이트. 3차 결선에서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3차 시도에서 1440도 2회 연속 회전, 1260도 2회 연속 회전으로 97.75점을 받아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440도 회전 연습을 하다가 얼굴을 크게 다쳐서 16바늘을 꿰매고 폐에 멍도 드는 등 션 화이트 큰 부상을 당했는데 어제 금메달 딴 후 결국 그 1440도가 나를 살렸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노메달, 국가대표 선발전 탈락 위기에 따른 은퇴설, 션 화이트 이 모든 걸 어제 금메달로 만회했습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 경기 끝났습니다. 박승희 선수가 전체 16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박승희 선수 4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 선수로 2관왕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하고 나선 첫 올림픽이었습니다. 박승희 선수 뭐 씩씩하게 스스로 잘했다. 4년간 연습 잘했고 16위 괜찮은 것 같다. 잘 맞췄다라고 씩씩하게 말하다가 엄마를 보고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1000m에 출전한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 네덜란드의 요린 테르모스 선수에게 0.27초 뒤져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후 고다이라 선수는 500m에서는 금메달을 따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대 라이벌전,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 간의 500m 맞대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 이렇게 오늘 새벽에 열린 1000m 출전 포기하고 500m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500m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는 LA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남자 컬링 대표팀은 미국과 경기에서 7-11,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2-7로 패하고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채널 4번에서 이 컬링 대회 컬링 경기는 생중계가 가끔 되고 있는데요. 경기 지켜보면 선수들이 한국말로 크게 소리 지르고 상의하고 이러는 거 다 들리거든요. 아주 신기합니다. 자, 올림픽 종목 중에서 뭐 컬링, 바이애슬론 이런 것들은 글쎄 크게 잘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인데요. 언제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습니까? 보시면 도대체 저런 건 왜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컬링, 저희가 뭐 구슬치기, 동전치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북유럽 쪽에서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얼음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대회가 바로 이 컬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고급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얼어붙은 호수나 강에서 무거운 돌로 어르신들이 하던 놀이, 중세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4년 1회 프랑스 샤머니 동계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이긴 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는 반응도 많고 그래서 그냥 시범만 보이고 없어졌다가 1998년, 얼마 안 됐죠? 제18회 나가노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컬링입니다. 당시 제1회 샤머니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은요, 봅슬레이, 스키점프,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노르딕 복합, 밀리터리 패트롤, 그리고 컬링, 이렇게 9개 종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국가 참가를 위해서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늘렸고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15개 종목, 금메달 102개가 걸려있습니다. 15개 종목에서 가지를 쳐서 세부 종목 102개 종목입니다. 쇼트트랙은 아무래도 한국 때문에 만들어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쇼트트랙은 북미에서 처음 시작된 대회입니다. 캐나다 그리고 이 미국 약간 키가 작은 선수들을 위한 쇼트트랙, 이게 아시아 선수들에게 딱 맞는 대회로 돼서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이지 한국이나 아시아를 생각해서 만든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102개 종목, 컬링 다음으로 이해하기 힘든 경기가 바로 바이애슬론입니다. 금메달 11개가 걸린 바이애슬론은요, 스키를 타고 막 하다가 엎드려 총 쏘고 또 막 스키 타고 그러는 경기입니다. 예전에요,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경에서 국경 수비대가 있기는 있는데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 국경 수비대가 경기를 펼친 데서 유래가 됐고요. 1960년 미국 스쿼벌리 대회 때 처음으로 바이애슬론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총을 사용하는 경기가 바로 이 바이애슬론이고 한국이나 동양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딕 복합,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노르딕 복합은 뭐 1회 대회 때부터 쭉 이어온 종목입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타고 막 달리는 경기와 스키 점프가 합쳐진 종목입니다. 한국의 박재원 선수가 출전해서 47명 중 46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전 자체가 뭐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독일의 에릭 프렌첼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다른 스포츠 소식들도 간단히 알아볼까요? 자, 저희가 많이 소홀하고 있는데 스케줄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요,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 시작됩니다. 상위권 선수들 그리고 타이거 우즈 출전합니다. 메이저리그는 스프링 캠프 시작됐습니다. 투수와 포수들이 먼저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요. LA 다저스 뭐 클레이튼 커쇼 8년 연속 개막전 선발 낙점이 됐고 LA 다저스는 어제 체이스 어틀리와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체이스 어틀리 2년 뒤면 마운드 훨씬 넘고요. 이 41살 정도 되는데 체이스 어틀리 필라델피아 필리스 월드 시리즈 우승 주역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영웅이기도 한데 올 시즌, 내년 시즌 다저스에서 상당히 잘하면 다저스의 영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에서 체이스 어틀리 필라델피아 모자를 쓸지 다저스 모자를 쓸지 상당히 고민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있는 국가안보국 부근에서 오늘 총격사건이 발생해서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동부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쯤 국가안보국 입구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사건으로 한때 인근 도로의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 입구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당초 3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지자 테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용의자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SUV가 부서지고 앞유리가 총탄에 구멍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상황이 종료됐고 더 이상 안전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초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지난 1월 소매업체 매출이 전달보다 0.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던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과 어긋난 것으로 0.5% 감소를 기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무려 11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 달까지 석 달 동안 강한 성장세를 보였던 소매 판매는 12월에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 새해 들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자동차를 포함해서 다른 주요 품목에서 소비가 줄었다면서 올해 1분기 성장 전망치를 낮출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은 재앙이었다면서 공정하게 개정을 하거나 안 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도 방위비는 일부만 내고 있다며 압박을 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FTA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재앙이었고 재협상을 통해 공정하게 개정하거나 아니면 전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꺼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부 비용만 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We defend Japan, we defend South Korea. They pay us a fraction of what it costs. And we're talking to all of those countries about that because it's not fair.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겨냥해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이 아닌 나라가 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또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덤핑에 의해 전멸하고 있다며 관세와 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과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nd I will make a decision that reflects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need to address overproduction in China. And other countries. You have countries that are so overproducing, and what they're doing is they're dumping it on us. 전문가들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올 들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 측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성인 1,9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오늘 아침 발표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7%로 집계된 것입니다. 두 기관의 월간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작년 12월 37%에 그쳤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달 44%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는 82%를,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6%를, 그리고 무당파 쪽에서는 3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1대4로 패하면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승은 거두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첫 골을 터뜨리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남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에서는 미국의 션 화이트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높은 난이도의 연기를 선보이면서 8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풍이 이번 올림픽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평창과 강릉에 불고 있는 강풍으로 스키 경기는 벌써 세 번째 연기됐습니다. 남가주 출신의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클로이 킴이 금메달을 차지하자 남가주 한인사회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 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 뱅크 제공 15, 9시를 알려드립니다.